밖에 거울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울을 답답해서 갖다 낀 거야. 왜냐하면 전기도 하나 다음성이 잘라서 연질에서 다 다른 거예요. 전기 불도 지금 불 들어온 상태는 다 우리 전기요. 깜깜한 전부 덥다고 안 들어올랑. 그러니까 밝게 밝게 하면 어떻게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거울에서 반사가 돼서 밝아야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거울을 갖다 놓지. 머리 잘못 썼나? 아니 저는 되게 괜찮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분위기가 그리고 좀 효과가 있는 게 저게 저거 없으면 다 철판 벽들이잖아요. 맞아요. 거울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가게 모양도 더 나오고. 선생님 저기도 강이 있다고 저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거울 보고. 아 어떤 아저씨가 저기 떡집이 저기 가게인 줄 알고 저기로 간대. 아이 그런 적도 있었네. 아유, 그 얼마나. 30여 년간 시장을 지켜오고 있는 성원 떡집. 이 가게 맞은편에는 이웃 가게들 대신 벽 거울들이 가득히 세워져 있습니다. 곳곳이 비어지고 막혀버린 시장일 때 성원떡집 영동씨가 곳곳에 직접 달아놓은 전등의 불빛과 그 빛을 반사시켜주는 거울들 덕으로 이 공간의 존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 소영인의 생선가게를 소개하며 오류시장 재개발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소영인의 생선가게가 재개발 난리로 오류시장 공간에서 바깥 거리로 밀려나온 가게라면 오늘 소개할 성원떡집은 시장 공간을 지키고 있는 버티고 있는 가게입니다. 종이비행기 2016년 하반기 기획 오류시장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성원떡집 김영동 씨를 만나고 왔는데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그동안 10년의 세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종이비행기 특별기획 오류시장 이야기 중 첫 번째가 소영인의 생선가게였다면 두 번째 성원떡집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김영동 사장님이 신청해 주신 첫 번째 곡 최진희의 미련 때문에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언젠가 때문에 미련 때문에 저기 김영동 사장님께서 신청하신 최진희의 미련 때문에 노래가 막 흥얼거려지는데 네. 이거 되게 저희 부모님한테서 많이 들었던 곡이거든요. 아 정말요? 아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어 진짜요? 네네네.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니까 정말. 뭔가 인기가 있을 만한 노래다. 어우 최진희 씨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데요. 굉장한 미인이세요 또. 아 정말 아 오, 지금 아 가수 아, 가수 최진희 최진희를 이름은 많이 부른단 들어본 말이야. 것 같은데 어, 얘기하다 보니까 이 가수에 어. 대한 얘기로 흘러가게 됐는데 어. 어쨌든 예 저희 아까 얘기했듯이 종이 비행기 2016년 하반기 기획 그 오류시장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 이제 소영이네 생선가게에 이어서 성원떡집 얘기를 네 들려드리게 될 텐데요. 네. 그 저번 소영이네 생선가게 때도 그랬지만 상인분들 이야기들 이렇게 담고 한다는 게 워낙 상인분들은 하루 종일 바쁘셔가지고 그러게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떡집 영동 사장님 만나서 얘기 듣는 듣기까지 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오늘 저번에도 한번 모신 적이 있지만 이 방송 진행에 한 분을 더 모시기로 했죠. 네네. 네네.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두분두분 나오시지만. 저는 구로 FM에서 그 두 분과 같이 일하고 있는 이세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선배님. 저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네. 그 뭐지 종이 비행기 이제 성원떡집으로 취재를 갈 때 동행하게 됐어요. 네네. 네. 저하고 세린 씨가 이번에 같이 다녀오게 되었죠. 네. 네. 네. 왠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가사 미련 때문에 난 울고 말았다오 그 가사를 들으면서 저는 아버님이 미련 때문에 이 오류시장에 있는 미련 때문에 성원떡집을 못 그만두고 맞아요.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서 어쩌면 이런 아픔과 그 고통을 당하시며 울고 있지 않나 그래도 이제 가사가 오버랩되면서 맞아요. 아, 저도 이 제목이나 지금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저도 종호쌤하고 같이 그 성원떡집 가서 맞아요. 사장님 뵈면 네네. 사장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있죠. 커피. 뭘까요? 아 오늘 세린 씨도 그때 받으셨죠? 맞아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 떡 사가지고 오시면서 커피부터 받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오늘 떡을 그냥 아침에 밥 먹으려고 사러 갔었는데 네네. 그 짧은 시간에 커피를 먹고 가라면서 그 빠르게 믹스커피를 해가지고 오시는데 성원떡집 커피가 맛있다고 그런 맛있어요. 말씀을 똑같은 커피인데 이상하게 해주시는 거 받아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어요. 그것도 사장님이 타주시니까 더 맛있는 거죠. 비밀이 뭘까? 어쨌든 아까 오프닝 멘트 때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난 시간 이제 소영이네 생선가게가 이 어떤 지금 이 오류시장의 이제 재개발의 흐름들 속에서 원래 있던 시장 지역에서 좀 밀려나게 되시고 이제 거리에서 다시 가게를 여서 하고 계신다면 성원떡집은 아까 미련 얘기를 했지만 그 시간들을 계속 지금 시장 그 지역에서 계속 많은 가게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가운데 이제 계속 그 자리에 버티고 계신 있는 가게인 건데요. 네. 그런 만큼 이번 이야기는 특히나 지난 그런 흘러온 시간들에 대한 영동 사장님의 정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맞아요. 강렬 세월. 어떤, 네네. 세월과 그렇죠. 역사가 아마 고스란히 그렇죠.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 하신 것들 좀 더 이렇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들려주시고 네네네. 네,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 네. 저희가 좀 첫 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네. 듣기 시작한 부분들 듣고서 저희가 또 이어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 듣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얘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편하게. 그냥 일단 이 성원떡집이라는 가게를 아버님 이렇게 간단히 소개해 주시잖아요, 저한테. 언제 시작하셨고 뭐 처음에 이제 뭐 여기 어떻게 정착을 하셔서 가게를 여기서 내게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뭐 그 전에 하시던 일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그 전에는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가지고 내가 이제 옛날에 이제 한마디 말해서 저기 저 막 남의 집 양자로 간 거지 여기로. 아. 그분이 이제 유정남이라고 유정남 씨가 저희 양어머니. 그분이 이제 여기서 처음에는 무슨 장사를 했냐면 건어물 했어. 건어물이 뭐냐면 뭐 이러간 제사항정 팔고 이제 밀가루 같은 거 설탕 이런 자파를 했어.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거 한마디 망했어요. 한마디에서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 떡집을 돌렸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제 대를 잇은 거지. 그때 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헌 거예요, 같이. 그렇게 하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이제 맡아서 하고 그래요. 그럼 벌써 그게 몇 년째죠? 글쎄 누가 세워봤는지. 대충 기억나세요 혹시? 글쎄 우리 큰애가 지금 27이니까 한 30년 됐겠죠? 30년. 와, 30년 동안. 네.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저기 했으니까. 그래서 작은 내가 24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얘기죠. 이거 시작한 게 40년 전 일이니까. 그래요.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 성원떡집을 내가 이제 쭉 이어오면서 대리인 거지. 이제 우리 시장인 역사가 이제 지나갔는데 엄청난, 그때 처음에는 엄청 잘 됐어요. 여기가. 시장이 하도 활성화가 돼가지고 시장에 한 달에 두 번씩 꼭 놀았어. 우리 시장이. 논다는 게? 이제 정규실. 같이 이렇게 놀러 가고. 그렇죠. 이제 시장에서 상인회가 있고. 아, 그, 아. 주식기사, 이제 우리 시장, 주식기사, 이제 거기서 주최를 해서. 네. 야유회도 갔고. 아, 그만큼 이렇게 단합도 잘 되고. 그렇죠. 예. 잘 되고. 알고. 예. 그리고 저기 좀 막 축구단도 있었고. 응? 또. 축구도 하시고. 예. 그런 것도 이제 여기 보면 온수공단 같은 데 있어요. 온수공단. 아, 공단.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막 게임도 붙고. 어. 뭐 한국 콤비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네. 직원들하고 또. 축구로? 예, 축구로 이제 붙고. 근데 그 당시에도 오리시장 주식회사에서 네. 많이 협조가 있었어요. 아, 그때는 관계가 좋았는데. 그렇죠. 예. 그게 오리시장도 보면 옛날에 이런 나같이 지분 있는 게 아니라 임대, 다 임대했었걸랑. 임대를 하다가 오리시장도 이제 자꾸 낙후되고. 왜 그렇게냐면 이제 오리시장이 컸었는데 네. 각 궁동이고 이런 개봉동이고 고척동이고 거기가 또 시장 또 생기잖아요.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안 와. 그러니까 자꾸 낙후되는 거야 이제. 이제 자꾸 낙후되고 이제 시장도 이제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나같이 지분인데도 팔어. 조금씩 뜯어서 파는 거야 저기 오리시장 주식기사가. 돈이 재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55명은 돼요 나같이 이제 지분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 네, 그렇게 됐다가 이제 주식기사 오리시장 조사장님이 돌아가셨어. 갑자기 이제 재건축을 한다 어쩐다 한참 저기 우리 상인들 낳고 이제 낳고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안 된다 현대화를 바꿔야 된다 하다가 그분이 어디냐면 종로 5가의 저 도깨비 약국인가 그랬대요. 그분 어디는 약사님이야. 오리시장 저기 저 사장님이. 근데 그분이 이제 조사장님이 돌아가신 바람에 그 이제 사위하고 따님이 와서 몇 달 동안 계시면서 팔았어. 팔고 이제 가셨어. 간 다음부터 이제 사기꾼들이 버글버글 한 거야 이제. 아,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 네, 그 시점부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막 바뀌시기 전에는 그나마 조금 그래도 어려웠어도 조금 어려웠어. 그렇죠, 괜찮았어요. 밥은 먹고 살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됐었어. 근데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장수환, 장수문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오셔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지분 참여를 하라. 근데 그분들이 어떠냐 이런 식이야. 3억짜리가 이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금 10% 3천만 원을 줘. 그런 다음에 이제 잔금은 언제냐면 이제 입주 이제 개발할 때 준다 이렇게 말하거나. 네. 그리고 인감은 달래. 이제 서류를 먼저 해준 거지.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안 갚으니까 그걸 가지고 인가 가지고 뭐냐면 저축은행 같은데 이렇게 제3금융권 가서 2억 8천까지 낸단 말이야. 3억짜리 점포를. 아. 그걸 한 3년 동안 이자를 안 갚으니까 네. 가게가 넘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집은 뺏긴 사람이 많아요. 아, 그럼. 예, 네, 그래서 도장, 한마디 해서 오리시장 개발하면 협조한다, 협조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나한테도 헌소리 그거야. 인감 가자고 나중에 10% 줄 테니까 잔, 그런 식의 또 자꾸만 그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난 싫다. 나, 내가 뭐냐면 가격을 맞게끔 해서 그냥 일시불로 받고 난 등기 등분 줘버린다. 거기서 끝나자 그러지는데 아니래 얘네들은 자꾸만 10% 계약금을 걸고 이거를 그건 뭐 이거 승낙 저기 오리 시장을 재개발한 승인서 승낙서인가 그걸 도장을 찍어 달래니 나는 그거 지금 도장을 찍어 주면 나면 그런 얘기야 장사하지 말라는 거냐 오리 시장 포기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못 해준다 니네들이 영 개발을 할 저기 의지가 있으면 들어와서 내 걸 사라 근데 현찰로 주고 사라 그래 얘기했어요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님한테 오셔가지고도 얘기했어 네 그 첫 인사를 나누고 막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부분들 듣고 오셨는데요. 네, 이야기를 사실 좀 천천히 막 시장 얘기들 이렇게 소소한 얘기들 들으면서 시작해 보려 했는데 역시나 항상 이제 사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이렇게 재개발 문제로 겪어온 일들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거기에도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맞아요. 이렇게, 네. 사장님이 되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시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막 되게 이런 되게 복잡한 사정들을 정말 속사포 같이 개만이 얘기를 해주셨죠. 어쩌면 네. 그 10년 동안 그 재개발 한다고 하고 10년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동안 아마 그때 가서 보니까 뭐 자료도 되게 많이 모아놓으시고 맞아요, 막 맞아요. 우리한테 건네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자료 준비하시면서 좀 더 구석구석 알게 되신 것들에 오히려 더 분노하고 또 예, 또 개탄했지 않을까 그런 그쵸. 생각도 들고 그쵸. 그러시면서 아마 말씀하시는 게 연단이 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네, 진짜 연단되었던 말투셨는데. 30년을 장사를 해오신 공간인 거잖아요. 그 공간 얼마나 애정이 있겠어요. 그쵸. 30년이면 거기서 아이들을 다 키웠네요. 그쵸. 아예. 그쵸. 네, 그렇죠. 이 설명해 주실 때도 아, 네, 아이가 지금 뭐 몇 살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아이가 이제 저희 또래죠. 저하고 세린 씨 또래.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되게 자기가 약간 그냥 단순히 이제 자기 가게를 운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소명을 좀 갖고 계신 분의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뭐 아까 시장이 한창 잘 될 때 이런 이웃 시장분들하고 야유회도 다니고 축구도 하시고 그런 시간들이 다 있으셨다 보니까 더더욱 맞아요. 원래 그런 시장의 일대였던 건데 저희가 가봐서도 느꼈지만 지금은 아까 오프닝 때 거울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떡집 주변에 거의 이렇게 이웃 가게들이 많이 안 보이는 그런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시간이 10년이 된 거고 매일 나가는 이제 가게에 항상 그 이제 그 비어진 풍경들을 보실 테니까 좀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네네네 두 분은 이제 취재차 몇 번 가보셨겠지만은 저는 네네. 이번에 취재를 하면 사실 오리시장에 그런 가게 운영하고 있는 가게들을 직접 가본 거는 사실 처음이었어요. 네네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저는 그래도 꽤 이 동네에 계속 오가고 계속 적어도 몇 년은 그렇게 오갔었던 것 같은데 그 공간에 좀 처음 들어가봤고 좀 맞아요. 이미 약간 좀 많이 떠나신 가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막 쾌활하고 뭔가 신나는 분위기나 이런 시장 특유의 북적북적한 뭐 이런 느낌이 사실은 많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한편으로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축구를 막 하셨다고 하니까 그쵸. 상인분들 특유의 약간 결속력 같은 게 조금 맞아요. 원래 있었던 공간인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뭐 어떤지 그러니까 영동 사장님도 딱 보시면 얘기 들려주시는 거 보면 되게 친구들 좋아하실 것 같고 사람들 맞아요. 만나는 거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있었죠. 늘 맞아요. 커피를 건네주시는 그 저력으로 주변의 상인들과도 잘 어울리시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그렇죠. 운동회 같은 거 생각나요. 거기서 축구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아까 세린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우리가 관심이 없었죠. 그동안은. 그쵸.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 뭔가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듯이 네네. 어떤 관심이 필요하고 맞아요. 또 그분들에게 맞아요. 이런 관심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겠지만 네네, 앞으로 네네.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맞아요. 또 퍼뜨리는 것도 맞아요. 예, 좀 필요하다고 생각. 적으로 다가가는 수밖에. 그러니까 세린 씨가 몇 년간 지내면서도 못 본 것들이 말이 안 된다 그런 이렇게 자책스러운 말씀을 하셨지만 그만큼이나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사람들 눈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만 이렇게. 돼버린 상황인 거고 공간 자체도 보시면은 다 막혀 있고 저도 몇 개월 여기 지내면서도 사실 맞아요. 막혀 여기 있어서 좀. 이 기회가 되기 전까지 거의 못 봤었거든요. 다 막혀 있고 비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더 네 네 이 지역에 되게 사실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저도 얘기만 들었거든요. 재개발 여기 원래 한다고 했었다더라. 근데 잘 안 됐다더라. 뭐가 문제가 있나 보더라. 뭐 네. 이렇게 풍문으로만 사실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그 상인분들 중에서도 좀 되게 잘 전해주시는 맞아요. 분이어서 저도 좀 많이 보고 배웠지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많이 배운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예, 시장을 이렇게 한번쯤 들어가 보시면 거의 뭐 낙후가 돼가지고 거의 쓰러질 것처럼 건물들이 맞아요. 그런 건물들도 있어요. 있고 네. 굉장히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이 비어 있어요. 네, 예전에 네, 거기가 맞아요. 꽉 찼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 사장님 못지 않겠지만 우리도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 그곳이 삶의 터전이자 자기 삶의 전부였을 그 사장님에게는 얼마나 이게 간절함일까라는 네. 생각들을 하게 되죠. 맞아요. 또. 맞아요. 그 저희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사장님의 또 음성으로 조금 더 듣고 더 얘기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구청에서도 한 소리가 뭐냐면 그래요. 뭐 서울시에 뭐 저 서류를 다 넘겨서 서울시에서 인가가 떨어지면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이게 투자자들이 구름같이 몰린다는데 몰라 몰렸는지 안 몰렸는지 투자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래. 서울시에다가 지금 다 저기 서류를 놓대요. 심의 과정이라 하더라고. 심의가 떨어지고 이제 허가가 나면은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제 그때 돼서 이제 투자자가 모이면 우리 거 산다. 말은 그러는데 물러진 죠. 그때 봐야 되는 거지.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그래서 그쵸. 상황이 이런 긴 시간 거의 10년여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이렇게 제가 받았던 말씀해 주신 서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셨잖아요. 일종의 탄원서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네. 서명도 받으시고 이런 활동들은 좀 어떻게 하게 되셨고 어떻게 좀 흘러갔었는지 이쪽 반응은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시자면 근데 그것도 그래요. 이것도 왜냐면 처음에 탄원서를 받기 시작하는 저기 좀 봐 저 이성구청장님이 구로구청 이성구청장님이 당선되자마자 오르성에 오셨어. 나오셔서 헌소리가 저 소방도로를 막았대는 거야. 소방도로. 아니 그래서 내가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이걸 맞으세요. 이거 30년, 40년 된 도로를 저기서부터 천주교에서 저기까지 농역까지 직선 도로인데 저기서부터 역조까지 내려가는 도로를 막으시면 어떻게 진염로를 다 막았대는 거야. 오리시장 신산호 같이 여기 오리시장 신산 주식회사가 지금 오리시장 지분을 80%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네. 그 사람이 저기 구청장을 모시고 와서. 이거이 현장 답사한 거야. 그렇다고 뭐 쫓아가서 구청장님 내가 손 잡았지. 어이 구청장님 나오셨어요. 이때 뭐냐 그래서 아 여기 오리시장에서 지금 40년째 장사를 하는 떡장사를 하는 김영동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래서 구청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지금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노후가 돼서 너무 낙후돼가지고 위험시설이 있어서 막은데 그러자마자 지금 기둥 오냐 못도 안 들어가요 구청장님 막으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 탄원서를 받은 거야 내가 구청장 저기 저 이거 저 소방도로 폐쇄 네. 저기 전방이 저기 저를 막 저기에서 한 400명 가까이 저거 받았어요 사인을 네. 사인을 받아가지고 저기 한 이틀 만에 받아가지고 가서 제출했어. 그래서 제출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효과가 있나 보더라고. 막질 않으셨어. 근데 오리시장 신사님 뭐냐면 구청장님이 그걸 막고 허락이 떨어지면 진입론 다 막는 거야. 오리시장 들어오는 진입론까지 다 완전히 막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그럼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진입론을 다 막으면 안 되지 않냐. 소방그릇 막지 말아라. 그러고 싸운 게요. 그때 지금 동서남북 이렇게 보면 시장 자기네 그 펜스 친 거 알죠? 우리 신사니. 지금 들어가지도 못해 저 안에는. 근데 옛날 다 지금 펜스를 쳐놔서 그래 자기네 땅이라고. 그때 구청장님하고 구청하고 한참 동안 싸웠어. 그럼 니네 땅을 사람들 그 당시에 왜냐면 여기서 이게 저 들어온 아까 얘기 좀 샷다. 샷다를 열어놓고 시장 저 관리를 안 하니까 밤에 이제 노숙자 들어오고 그냥 술 취한 사람에서 자고 화재도 나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골치 아픈 거야. 맨날 민원이나 들어오고 불 났다고 연락 오고 그냥 여기서 또 잔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기 좀 봐 샷다를 고쳐줬어요. 네네. 고쳐준다에 그게 이제 금방 안 되더라고. 그 당시에 그래놓고 뭐냐면 저기 좀 봐 소방들 막는다 해놓고 집행을 했어. 저기 임대 상인들 소용이네 같은데 임대로 낸 사람들 집행을 해서 법원에서 집행을 하니까 무섭대요. 중장비 같은 게 나와서 다 직구가 돼 그냥 무조건. 난 몰랐어 그걸. 중장비 어떤 이게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40년 50년 된 이거 저기 저 하수관이 다 내려앉은 거야. 시장 등전 저 녹강이 다 깨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내가 전화했지 구청에다가 이거 봐요 지평하는 바로야 중장비 왔다 갔다 해서 물이 오리시장에 물이 한강이요. 막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도 그냥 골치 아픈 거지. 이래저래서 이제 서울시에다가 이제 해서 그 도로를 이제 해주고 당장 세는 데잖아 그 지금 그쪽에 소랑도로에도 뚜껑 다 벗겨 놨잖아요 위험시설이라고. 그렇게 했어. 그리고 이쪽 도로 보면 다 이게 저기 전봐 이게 저 스레트를 해줬어. 저기서 뭐 떨어지면 다친다고. 그렇게 해서 뭐 우린 장사를 하게끔 해달라. 그렇게 진정을 했죠. 그랬더만 지금도 헌소리야. 구청에서 해주긴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화장실도 많이 고쳐주시고. 근데 나를 지금 미워해 놓은 거야 지금. 구청에서도 미워하지. 신산 주식회사 신산에서 까시야. 스톱. 나 손님 왔어요. 돈들이 빨리. 10개 사면 하나 더 주겠지? 10개? 네. 11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네, 이야기 또 듣고 돌아오셨는데요. 그 지금 녹음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많이 나오는 말이 신산이란 말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앞서서 소개를 못 해드리고 들려드리게 됐는데 지금 이제 현재 이 오류 시장의 땅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현재 소유주인 거죠. 신산 DNI 주식회사. 근데 이 회사가 땅을 소유하고 나서 아까 응동 사장님이 이제 저기 재개발 일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생겼었는데 특히 이 회사가 이제 이 땅을 소유하고 뭔가 개발이나 이 땅을 이제 뭔가 운영하는 방식이 상당히 시장 분들한테 되게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쭉 풀어주신 건데. 네네네. 사실 시장에 펜스를 내리고 이제 뭔가 어떤 부분은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이런 사실 좀 시장으로서는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네네. 상황이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비롯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지금 주식회사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 쪽에서 이제 그것들이 많이 뭐랄까 영업의 걸림돌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거고 회사 쪽에서는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서둘러 좀 나가줘야 이제 거기를 이제 뭐 멀지. 현대화를 시킨다고 하죠. 그런 표현으로. 식으로. 네네. 할 수 있으니까 장사가 말하자면 좀 방해가 받고 있는 거고 구청도 그거를 뭐 상인들의 입장에서 막아주지는 않는 예, 과거에는 뭐 같이 협력해서 일도 많이 했었지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큰 게 지금 이제 소방도로가 그게 이제 상인분들이 이 시장이 결국에는 이렇게 손님들과 만날 수 있는 어떤 통로이자 어떤 이렇게 창고가 되는 게 그 어떤 그 도로인 건데 이 도로가 이제 뭐 법적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뭐 불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하는 점들이 있나 봐요. 이런 것들 안에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신산 이런 거 그런 주도하에 이것들을 이제 뭐 폐쇄한다라는 식이 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저는 되게 말씀 들으면서 사장님께 참 좋았던 건 이분이 급하게 이틀간 서명 운동을 이렇게 다니셨다고 이걸 얻기 위해서 근데 그게 그 이틀 만에 400명의 그게 결국에는 그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맞아요. 어떤 얼마나 이 공간을 꾸리 직접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필요성을 느끼는가를 보여준 거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쵸. 400명을 모아가지고 가서 그쵸. 이렇게 또 이제 그쵸, 그쵸. 얘기 들어보면은 구청장님이 오셨을 때도 이렇게 막 아유 제가 상인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독대를 하실 수 있는 분의 그쵸, 어떤 그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 맞아요. 참 그런 그분의 어떤 이렇게 용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참 다가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만큼이나 절박한 어떤 삶의 공간. 이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정말 사람들의 목소리의 힘으로 좀 막아냈던 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막는 진입론을 막는 그런 집행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은 계속 진행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진입론을 막기 위해서 저기 진입론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간들의 어떤 집행이라고 아까 말이 나왔었죠. 그런 이제 이렇게 집기들을 빼가는 네네. 이제 법적인 뭐 그런 조치라는 명목하에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다고 하죠. 네네. 사실 지금은 힘든, 되게 네네. 네,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뒤에도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네네. 네. 근데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네. 손님이 오셔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바쁜데 사실 좀 많이 방해를 해드리긴 했죠. 네. 맞아요. 그런 점들이 맞아요. 계속 손님들이 오시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가지고 손님 가시면 더 물어보고 아무튼 했었는데요. 아까 소영이네 생선 가게가 살짝 언급이 됐었어요. 대부분 이렇게 소영이네 생선 가게도 아까 그 집행 뭐 그런 과정들 안에서 이제 예 임대인으로서 이제 그런 법적인 권리가 없으니까 못하고 밀려나게 된 건데요. 그런 대부분의 이 공간의 어떤 임차 상인들 이 그런 식으로 밀려나게 된 거고 어떤 소유가 너희에겐 이 공간을 이제 그럴 권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나마 그렇죠. 이제 소영이네 여기 성원떡집 같은 경우는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던 상인분이라서 조금 더 여기에 조금 공신력 가지고 조금 유지를 할 수 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 임대했던 분들은 정말로 네네. 힘이 없잖아요. 우선은 버틸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그때 우리 소영이네 생선 가게에서 네네. 그만두신 분을 한번 뵀던 기억 나세요? 맞아요. 지금은 마지막에 만두 파셨던 어머니인데 네. 그분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뭐였냐면. 오류 시장을 살려야 된다. 그게 오류동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 시장이, 정말, 이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살고 계신들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오류동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럼요.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까 그 400명 금방 이렇게 이틀 만에 서명 받았다는 네네. 것도 그런 힘이 그때는 정말 충분히 있었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지금도 아마 있을 텐데 네네.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고 재개발 한다더니 네네. 이게 끝났나 안 끝났나 뭐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맞아요, 더 맞아요. 많아서 그리고 맞아요. 또 유동인구 있잖아요. 네네. 이사 가고 이사 오고 여기 이제 터줏대감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오류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이사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자녀를 두신 엄마들 네네네. 여기가 약간 교육적으로나 뭐 그런 약간 열악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문화 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도시재생 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만 희망지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중심에 이제 오류 시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시장을 살려야 그 많은 것들이 그 뭐 문화 공간이나 내지는 학교나 아니면 아이들 교육 환경이나 그쵸, 그런 것들이 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제 활동이 지금 뭐 여기에 뭘 어떤 건물을 짓는다 어떤다 얘기들도 결국엔 뭐 명목은 이제 이 지역의 뭔가 발전을 위해서 그런 얘기일 텐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여기 주민들을 위한 여기 주민들의 어떤 경제 생활 문화 생활을 위한 게 뭔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네 저는 말씀대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녹음본을 한번 또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그러면 어떨까요? 녹음본 듣기 전에 그 영동 사장님이 그 신청곡들이 더 있잖아요. 맞아요. 노래를 한 곡 듣고 녹음본으로 이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데 네. 네, 제가 사실은 신청곡을 네. 받아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10월의 마지막 밤에 하는 노래다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조금 무슨 노래지? 네네. 무슨 노래일까? 하고 되게 헤맸는데 이게 맞습니다. 그 저희도 다 아는 유명한 곡인데 네네. 그 잊혀진 계절 이용이라는 가수가 부른 잊혀진 계절인데 들으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네. 가을 정서하고도 맞는 곡이어서 네. 한번 듣고 돌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노래가 맞길 기원하면서 네. 사람들이 나쁜 게 이거야. 그렇다면 압류를 시켜놔. 여기 부동산 내가 한 20평 됐는데 다 압류시켜놨어. 얼마냐면 5천만 원씩 압류시키는 거야. 여기도 5천, 저기도 5천. 이 도대체 무슨 개 같은 경우야. 거기면 거기 하나 사던가 하지. 왜 이거고 저기고 다 그게 겁을 주는 거야. 한마디 말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야. 내 변호사님한테 했어.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냐니까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하는 소리. 저기 저 변호사님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증하고 싶으면 측량도 해야 되고 1층서부터 3층까지 저기 전반이 이거 뭐 감정까지 매겨야 되고 다 해서 저 올려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사는 겁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한마디 말해서. 그래서 그 우리 변호사님 그러더라고. 어떻게 거냐고. 이 적게 나갔으니 재판 가게 되면 법정 내다가 판사님 나와서 확인하려고 하면 또 그 돈에다가 저기 전방이 이거 측량비에다가 남은 돈이 더 드니까 한 300만 원 돈에서 그냥 끝냅시다 그러더라고. 그냥 말을 주고 말았는데 그럼 끝났으면 그거 압류도 풀어줄 거냐? 안 풀어줘요. 그래도 돼요? 네? 안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 그냥 우리 변호사가 가서 내가 쫓아가느냐고 내가 전화를 몇 번 했을 거야. 이걸 빨리 끝났으면 조정으로 끝났으면 빨리 해줘야지. 그러면서 뭐냐면 그 서류를 이제 저기로 갖다 주더라고. 법원에 갖다 내놓고 인치대가 난 돈 8만 원 드는 건데 돈 7, 8만 원밖에 안 들어. 그것도 안 낸다고 내가 내서 풀었다니까. 아주 야비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신사님 디에난이라는 사람이 서민을 아주 약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무슨 오리 시장을 무슨 사람들이 무슨 개발한 사람도 아니야. 투자를 50억인가 55억인가 공매가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지금 얼마 났냐면 150억에 내놓은 사람이야. 예? 참 도대체.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듣기에는 저 디지털 단지 저기 새로다가 건물이 한 30인가 40층인가 있어. 그 자기네 거라 하더라고. 임대료만 받아서 되게 이자 냈는지 어찌는 몰라도 사람이 돈 있는 사람들이면 이런 영세상인들 사람들은 아이 그냥 내가 좀 인심 좀 쓸게 이제. 지금 여기서 넣어서 봐야도 5명, 6명 다 소송 걸어놨어. 왜? 소방도로가 쫙 있는데 자기는 이제 겨울에 추니까 주방을 좀 넓혔다고 판넬 같은 거로 샌드위치 판넬로. 왜? 장사를 안 오니까. 비어 쓰니까 좀 주방이 작으니까 좀 비었다고. 그걸 다 소송 냈어 지금. 다 소송을 내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그 자기네 땅도 아니걸랑 이거 공유주 지분이걸랑 공동 지분 여기 나왔어. 여기 다 공유 지분인데 자기네 땅 같이. 아 예, 또 녹음본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점점 뭔가 사장님의 어떤 언성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어떤 이렇게 이야기가 고조되는 네, 느낌인데 저희도 들으면서 참 듣고 들 그러니까 뭔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들을 뭔가 당해온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는 게 너무나도 많은 지금 네네. 얘기도 딱 어떤 공간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 뭔가 거는 것들을 계속 귀찮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 5천만 원, 저기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뭔가 정말 여기를 뭔가 추진하고 싶고 그런 에서 한다고 조금 생각하기 힘든 네, 그렇죠.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약간 좀 슬프게 느껴졌던 게 제가 처음에 성원덕집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여기서 진짜 좀 장사하고 싶다 예전처럼 좀 밝은 분위기 상인들끼리 좀 단합도 하고 막 이래 가면서 더 이제 오류시장도 활성화하고 막 그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봐 그런 말씀을 언급을 하세요. 아 이제 그냥 나가는 게 좋겠어 뭐 그러니까 진짜로 뭐 나갈 결심이야 이런 말씀은 아니셨겠지만 그치. 그냥 지금 이 과정이 사장님한테도 이 에너제틱한 그 사장님한테도 너무 지치고 그쵸. 오랜 뭐랄까요 싸움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쵸. 그런 피로감이 느껴져서 저는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거 때문에 이렇게 상황들이. 지치게 해서 나가게 하려는 사람 게 그 사람들의 의도잖아요. 그쵸. 가진 자들. 그러니까 돈이 문제야. 돈이 정말 맞아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맞아요. 한다니까. 자기 권리 사람들. 자기 이웃들 권리 좀 이렇게 지켜보고자 해왔던 일들인 건데 외려 지금 사장님은 되게 외로운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지금 구청이나 뭐 지금 땅 주인이나 이웃들이나 어들 사이에서 누구 어디에서도 크게 지금 지지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저도 참 안타깝게 다가왔었는데요. 그래서 뭐 자기가 미운 털이 박혔다. 맞아요. 구청도 그렇고 뭐 그런 그 아까 그 주식회사에서도 그렇고. 나는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지금 어디서도 뭐 좋게 그러면서도 이 얘기를 웃으면서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런 지금 많이 혼자 버티시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여전히 장사를 계속하고 계시고 그쵸. 맞서는 역할들을 하고 계신 그쵸. 거죠. 앞으로가 참 그런 게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어느새 꽤 많이 흘러서 근데 하지만 저희가 들려드릴 얘기가 조금 더 있잖아요. 네. 끝으로 조금 길게 그 사장님 이야기 한 번 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텐데 들려드리고 마무리 저희가 마무리로 좀 얘기 나누면서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거리죠. 마지막이니까 네. 조금 네네. 더 사장님 목소리에 집중하셔서 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 이거 저 다 끝나서 이제 지금 홀가분해, 홀가분한데 지금은 그 서울시에서 뭐 인가가 떨어지면 네.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몰라 이제 투자들이 진짜 모여서 우리를 이거는 매입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저번에 이 사람들이 하도 그냥 시작하기 전부터 공갈 협박을 했어. 이사 비용도 안 준다. 너네들은 공시 집가도 안 줄 테니까 뭐 공탁 걸어서 내쫓는다. 이런 소리를 퍼뜨려 하면서 가지고 이 사람들은 신빙성이 없겠나 봤걸랑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그래 존중을 해주면서 서로다가 내가 이걸 맡았으니까 서로 다 좀 도웁시다. 좀 순리적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억압을 주면서 그냥 가뜩이나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더 약이 오를 대로 오지. 내가 저기 구청에서 지역경제과 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게 주무관이 나오셨길래 내가 그랬어. 이쪽이 좀 내려서 다른 것도 아니고 과장님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저도 이때까지 여기 신산이 들어와가지고 관리를 제가 하거든요. 그때 구청에서 관리할 사람 있다고 저부로 허락했잖아요. 옛날에 저기 노경진 팀장이라고 계셨길래 고쳐줬는데 그분이 나보고 관리를 하라 그랬어요. 샀다면 6시에 올릴 거고 밑에 저기 저 내릴 거고 그런 거는 구청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셨으면 좋아. 지하고 고양이하고 싸다가 지도 도망가다가 나중에 그냥 확 물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자야? 나도 자꾸 그렇게 길을 펴면은 나 저기 할 수 없어. 나 노동부가 가지고 나도 저기 저 나 일당 달라고 할 거예요. 응? 나 우리에게만 청소지 맨날 같이 나는 샷다문 열고 닫지. 도대체 신산이란 데 돈 와서 관리도 안 하고 내가 다 관리를 해가면서 장사를 하면 어깨라도 두들겨주면서 애쓴다고 하지 말자. 저렇게 소장이나 보냐고 지고 사람 겁주고 돈만 변호사비 들고 몇 천만 원씩 까먹게 만들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내가 그분한테 드렸어. 그 나중에요. 나 노동부한테 나 어쩔 수 없어요. 나 감사과까지 나니 감사실까지 가서 나 있었던 얘기 다 하고 구청에서 나온 저기 공문서 있거든. 나 그런 거 공문서 펴주면서 나 얘기할 거야. 몇월 며칠 날 이거 양천 저기 저 뭐 이거 지붕을 다 복삭 나량 것들 찍은 것들 다 이거 죽었더라고. 저 지역 경제과에서 그거 다 많았걸랑. 근데 변호사 사무실 갖고 있걸랑. 내 변호사가 내 저기서 저기를 받아서 갖다 주고 공문에 저기 저 구청에서 나온 공문서 그런 것도 다 갖다 제출했더만 이런 걸 아직도 버리지 않고 계셨냐고 좋아하더라고. 그게 근거가 된대요. 그러니까 노동부 가서 얘기하면 될 것 같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떨면은 천상 어떻게 없어. 나도 그래야지. 아니 니네들은 나한테 얼굴도 안 주면서 니네 가게를 80% 된 지분을 내가 관리했다. 그동안 내가 화재가 났냐 뭐가 사고도 없었잖냐. 그 대신 니네들은 나 괴롭혔지 않냐. 그런 근거를 대려고. 화딱 지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 과장님 어째서 그래서 고양이도 물수가 있어요. 지도 물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가서 저기 저 가게 맨날 찝적찝적 하더만 이제 아무 소리 없어 지금. 그렇게 살아요 내가. 아 너무 그런 일들이 막 고생하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네. 장사를 하려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장사하시기도 괜히 막 이렇게 막 그 신산이라는 게 참 사람 나빠요. 왜 지평을 해가지고 순리적으로 나가라. 저기 내 임대료 입자까지 안 받았잖니. 니들 그냥 나가라. 이 사람들이요. 옛날에 시장 관리를 안 해서 가지고 전기세, 수도세 자기네들끼리 분풀이해서 냈었어요. 수도국에 내고. 그럼요. 옛날에 임대 상인들이 이제 전기세 같은 거 다 나오면요. 시장 관리인들이 없으니까 자기네가 이제 번영해서 자기들 이렇게서 예, 너는 얼마 나왔다, 얼마 나왔다, 다 얘기하고서 저들께서 이렇게 서로 다 그때만 해도 참 좋았어. 근데 나중에 그냥 집행을 하는 바람에 그냥 사람, 한두 사람 집행을 하니까요. 다도 도망가대. 우리나라 심리가 그래. 무서우니까. 그런 거 집행이라는 게 이제 강제 어떤 철거 아니야, 그게 아니 법원에서 와가지고 집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물건도 싹 쓸어가 버려. 다 냉장고니 지랄하고 다 지랄하라. 건물은 냅두는데 다 집어가 그 차야 싣고 중장비도 실어가지고 그거 갖다 맡겨놓으면 하루에 얼마씩이라면 또 이게 하루에 돈이 얼마래. 차를 맡겼는데. 예. 아 그것도 맡겨놓는 돈도 많아요? 그 법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래. 그래서 돈을 내서 찾아와야 되는데 그것도 나는 그거 처음 알았어. 나 집행이라는 것. 그건 어떤 근거로 그런 집행을 여기 신산책을 걸고? 내가 땅 주인이니까 니네들은 있을 권리가 안 된다 싶어서 집행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서. 안 나가니까. 자기네들은 우리 생존까지 흘려있다. 먹고 살아야 됐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집행을 해버리더라고. 와서 법원에서. 집행을 구청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들이. 법원에서. 법원에서 예. 사람들이 내려요? 여기 남부 보면 집달리라고 그러죠. 집행한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진짜 이렇게 뭐라고 해야 그런 게 집행 오는데 다 와요. 뭐 지역경제과, 뭐 총무과, 구청, 경찰서, 저기 좀 뭐 난 사람들. 아니 왜 오늘 어쩐 일이야? 과장님 어쩐 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이, 오늘 뭐 있다고 그래서 왔어요? 동장님도 다 나왔어. 그래서 보니까 뭐 그냥 양복 입고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집행 온다고 뭐 읽더라고. 그래서 무슨 시나리오 까먹은 소리 하겠더만 조금 더 그러니까 중장비가 와서 다 들어가는 거야. 난 그런 거 봐. 되게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속상하지. 그럼 난 여기 저 제일 직품만 당했고 저쪽에도 나갔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가지 뭐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데라도 허탕부탕 나가서 장사를 해요. 지금도 참 그 속상하지. 옆에서 보면 나는 조금만 요만큼 지분이 내 거라도 있으니까 더 저기 하지. 그렇잖아. 이 다 이웃에 다 있었던 저기 지 넓잖아. 지금 나 노점이고 다 노점에서도 장사하고 다 그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짓밟어. 이 사람들이 아주 그렇다고 땅을 빨리 파느냐? 못 팔았잖아. 이때까지 벌써 10년 다 돼가는데도 7, 8년이야. 벌써 몇 년이야? 난 이 사람도 온 지가 신산이 온 지가 몇 년 됐는지 모르겠네. 네, 그렇죠. 몇 년이 됐는지 10년, 10년이라는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온 건데요. 그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그 저도 처음 가서 느낀 거지만 가면 그 시장 건물일 때가 시장 지역일 때가 되게 깜깜한 와중에 그리고 막 철판들 쳐져 있고 한 와중에 그래도 불빛들이 이렇게 몇 가지 전등이 들어와 있어요. 한창 어두운 그 공간에 그게 다 이제 지금은 저기 성원 떡집에서 떡집에서 전기를 끌고 와서 거기가 빛이 없어버리면 아예 공간이 죽으니까 그렇게 거의 지금 이 일대를 관리 역할까지 하고 계시는 그랬네요. 상황이신 거죠. 네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 나중에 거기에 대한 뭐 뭔가 잘했다, 그건 칭찬은 네, 그래준 못해줄 망정 오히려 그쵸. 더 이제 사실은 이런 뭐랄까 주식회사가 있고 이제 그런 관리하는 역할이 있으면 원래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상인들이 뭐 나눠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네. 전담을 이렇게 맡고 약간 이래야 되는 원래 그래야지 시장이 그쵸, 돌아가는 그쵸, 일들인 건데 그쵸. 이제 상인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네. 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었음에도 그쵸. 그랬다는 것이 참 뭐랄까 네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섭섭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매일같이 이제 영동 사장님이 아침 또 청소를 하시는 거고 그 일대를 셔터 문을 모든 여기 셔터 문들을 네, 열고 그랬죠. 닫고 같이 가게 운영하시는 이제 서효숙님 아예 어머님이 이제 청소를 하시고 뭐 그런. 어머님은 이날 안 나오셨나 봐요. 네네 원래 어머님도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이전에 갔을 때는 들려주실 얘기가 많았는데 이날은 한창 다른 일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아쉽습니다. 네네 그러게요. 함께 하지 어머님도 못하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누구 이름까지 거론하시면서 그쵸. 얼마나 이렇게 노발대발 하셨었는데 그쵸. 어머님도 계셨으면 아마 할 이야기가 참 많았을 텐데 지금은 또 더 바빠져서 보시겠지만 떡집이 근데 여전히 장사는 어느 정도 돼요. 계속 맞아요. 손님들이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그렇군요. 찾아오시고 하는 중에도 그래도 아무래도 쉽진 않으니까 지금은 이제 가지고 계신 조금의 지분 이용해서 지금은 닭집을 하나 주변에 열어놓으신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어머님은 거기 조금 운영을 돌보시느라고 이 오류시장 안에?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아마 네네 그 일대일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근데 그 닭집 여는 데 있어서도 그 이제 거기는 뭐 법적으로 따져도 이제 그분의 지분인 땅인 건데 네. 그거 여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협조를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네, 그 가게도 아무튼 여러모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 상황 시장이 한 40년 된 거네요. 그러면 뭐 시장 전체는 뭐 아까 맨 처음에 아버님께서 40년 정도 됐다고 맞아요. 말씀하신 거 같아요. 떡집은 한 30년 된 거고 시장은 이게 40년 정도. 취재 갔을 때 이제 그 네네. 저희 손님들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냥 오고 가는 그냥 그 손님이 아니고 맞아요. 여기 하도 정말 자주 오셨기 때문에 서로를 다 알고 이 가게 상인분들까지 다 알고 되게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도 나눈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정말 삼터인 거죠. 네네. 단순히 어떤 장사를 하는 만 공간만큼은 아니다. 이 오류동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삶이 묻어있는 공간이고 네.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는 것 그런 거를 이제 단순히 이제 상인들만이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과 또 이제 마땅히 알아야 할 뭐 저기 네. 공무원들 혹은 그런 주식회사까지 좀 함께 져야 하지 않나? 네. 그렇게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성원떡집은 또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때 그 소영이네 생선가게 저희들이 네. 가서 얘기 나눌 때도 그렇고 여기 성원떡집도 그렇고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골들이 되게 많대요. 진짜 시장이 30년인데 아니 40년? 40년 아니 30~40년 장사를 했는데 그 동안에 그것 좀 물어보지 그랬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네. 그 손님 아. 가장 보람 있었던 거 그런 거 참 그쵸 그쵸 이 음악 지금 흐르는데 이것도 지금 예, 네. 사장님이 네, 지금 신청하신 곡이잖아요. 신청하신 곡을 잔잔한 음악이 흐르니까 또 회상이 되시면서 아마도 그분들에게 맞아요. 이 그냥 상인으로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 모든 그 가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족 같으실 거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저희가 다음에는 좀 이렇게 찾아오시는 이용하시는 손님분들, 손님분들 좀 이야기를 좀 담는 것도 그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요.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노래는요. 네네. 그 성원떡집 사장님께서 총각 시절에 즐겨 듣던 곡, 좋아하시던 노래라면서 얘기해 주신 조용필의 해변의 여인입니다. 저는 그렇구나. 다른 노래인 줄 알았잖아요. 이야. 저희 시간이 어느새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아까 저는 그 얘기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저한테 강하게 오는 건 뭐라고 해야 되지? 고양이하고 쥐가 싸우면 그래도 쥐도 고양이를 물게 된다. 물 수가 있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여기 하려고 했는데 뭐 노동부에 얘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맞서신 그 얘기가 저한테 너무 강하게 다가오고 외려 듣는 저희한테 조금 힘을 줬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러시면서 이제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이제 다 뭔가 정리돼가고 뭔가 홀가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외려 좀 되게 좀 아프게 들려오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이 조금이라도 약간 사장님께 개인적인 힘이 좀 됐으면 네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아마 방송 한번 들으시면서 나름 그동안 이렇게 싸웠던 싸움들 내지는 살아온 세월들 어쩌면 정리하는 시간이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네. 여기 이제 저희가 늘 초대 손님으로 이렇게 게스트분들 모셔보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내가 그동안 했던 활동들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네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을 때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 내지는 어떤 것들 어떤 일들이든 그렇게 이제 정리해보는 시간 이렇게 함께 네네.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록들 많이 네.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저희는 그러면 오르시장 이야기 또 세 번째 이야기로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